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훈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페루 꼬르포라시온 헤랄크 에세아세 출판사에서 최근에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.